받은 마음 이미 죽은 것과 같이 눈물이 흐르고 하늘도 따라오는 이 밤 그댄 왜 이 내 맘 모르고 발걸음만 재촉하나요 이 못난 사랑 모자란 사랑 결국에 끝은 이별인가 보 변해버린 맘 돌리기에는 벌써 멀어져 갔으니 세월이 가도 딴 사랑해도 제발 날 잊지 말아줘 결국 이 사람 비극으로 끝나도 난 기다리니 죽어도 난 그대뿐이요 하루 살아도 그댈 만나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입술